몇 시야 시간 좀 보지 마 Don't know why Oh oh 바람은 light 이미 깊은 밤이야 어딜 가 조금만 더 볼래 더 급하게 집에 가 뭐해 It's very very fine, fine. 천천히 천천히 가 어쩔 수가 없네 막차까지 끊긴 것 같아 That's very very nice yes. 내가 지켜줄 수밖에 없는걸 바람 부는 밤에 온통 까만 하늘 아래 어딜 가요 걱정돼요 푸른 달이 뜨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늑대들이 너를 잡아 채갈걸 나랑 있자 가지마 가지마 girl 그냥 나랑 있자 It's up to you 네가 뭐라 뭐라 내게 말해도 위험 위험해 yeah 참을참이 어떤 변명도 안 통해 매일 밤 서로를 하늘에 그리기만 해도 오늘은 못 넘어가 사랑 아닌 그리움 나를 chance only you We'll cast a play all night 어디야도 가지 말아줘 나란 손을 잡으면서 너랑 계속 있고 싶어 yeah 나를 떠나지 마 조금만 더 볼래 또 급하게 집에 가 뭐해 It's very very fine, fine. 천천히 천천히 가 믿을 수가 없네 우리 코가 맞다운 것 같아 That's very very nice yes. 이제 지켜줄 수밖에 없는걸 바람 부는 밤에 온통 까만 하늘 아래 어딜 가요 걱정돼요 푸른 달이 뜨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늑대들이 너를 잡아 채갈걸 나랑 있자 가지마 가지마 girl 그냥 나랑 있자 It's up to you 네가 뭐라 뭐라 내게 말해도 위험 위험해 yeah 꿈인 듯 꿈이 아닌 듯이 꿈속 같은 너 Oh dreamy girl You're a dreamy girl 내 가슴 가득 차게 너를 안아줄 거야 저 별을 따라 내게 흘러와준 너 나랑 있자 지금부터 새벽까지 어디든 걸어가자 나와 같이 yeah 뭐를 봐도 난 너에게로 이끌려가 girl 널 미술 같은 입술 새벽 넘어 아침까지 yeah 누가 뭐라 뭐라 나를 탓해도 너를 좋아해 yeah 나랑 있자